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램넌트 보이스와 함께 복음 수다방 스몰토크 리크리에이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좀 채널 앞에 홈페이지 부분을 조금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10분 정도 들여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하는 방송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매일 썸탐 올리는 거 있고 그리고 또 월요일에 방송하는 거 지금 방송하는 거죠. 월요일에 하는 본방이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 방송하는 독서 포럼 이거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뭐 제목에 스토리도 있고 팩토리도 있고 막 복나방도 있고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방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237의 여정도 있고 썽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되게 많은 방송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느껴지고 너무 보기에 좀 잡다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올릴 때는 이걸 잘 몰랐거든요. 계속 하루하루 올릴 때는 이걸 잘 몰랐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이 방송은 대체 무슨 방송인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깔끔하게 좀 정리하려고 해서 싹 정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뭐 제가 이게 전업이 아니고 그냥 취미로 방송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좀 이제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냥 처음 온 분들이 이 방송을 어떤 방송이라고 생각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난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싹 정리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정말 들려주고 싶은 거 그것만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런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엔 좀 어떠신가요? 이게 더 깔끔하지 않나요? 그리고 좀 앞으로 그 월요일 방송 그동안 뭐 복나방하고 스토리 했다가 팩토리 했다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그런데 조금 월요일 방송도 여러분들이 정신없지 않게끔 그리고 저도 좀 한 가지 테마로 쭉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까 싶어요. 원래 스토리 같은 걸 이렇게 신설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뭐 긴 사연보다는 짧은 코멘트를 많이 다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근데 이게 계속 번갈아서 되니까 여러분들도 좀 보는데 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랩런트 보이스 복나방의 초심으로 들어가서 그냥 항상 똑같지만 항상 똑같은 포맷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포럼을 해볼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그냥 뭐 구독자 100명이 훅 넘어버리고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되게 천천히 하나하나 늘려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걸 갖다가 석 달 동안 갑자기 그냥 훅 이게 몸집이 불어나다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규모를 키우고 그릇을 키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둔감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뭐 양해를 구하는 건 제가 뭐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그냥 시간 날 때 조금씩 녹음을 하는 건데 그런데 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되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많이 그릇을 갖추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설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양해를 부탁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한 석 달 정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도 갖추고 제가 또 이제는 좀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막 그래 어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좀 품을 수 있는 이렇게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지 아무리 뭐 취미로 한다 뭐 이렇게 많은 시간 안 쓴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기도는 정말 빡세게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수가 요즘 좀 안 늘어요. 그래서 한번 뭐 제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237 살려야죠. 이왕 하는 거. 그죠? 아무튼 네, 그래서 아마 스토리로 방송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 복라방의 형식대로 해서 형식을 좀 통일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아 월요일에는 얘네가 이 방송을 항상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그냥 정해진 시간에는 정해진 방송이 올라온다 그런 느낌이 좀 들게끔 여러분들과 약속을 좀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정리될지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봐야겠죠. 아무튼 지난주 스토리 이렇게 최초 공개 방송에 SYK님이 댓글 달아주셨었네요. 안녕하세요 라고요. 안녕하시죠?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게 영상 최초 공개 시간에 그냥 예약을 걸어두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참 너무 죄송한데 바로바로 답을 달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전업 방송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런 거 하려면은 뭐 저 말고 매니저가 하나 있든지 레버리지가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초 공개는 또 올리는 시간 정해두고 여러분들하고 좀 약속을 만들고 싶어서 설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화수목금에는 예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화요집회 있고 수요일엔 수요예배, 금요일엔 금요철야,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전도학교 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또 월요일에는 노인과 너십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시간도 좀 피해서 설정한 시간이 월요일 밤 10시였거든요. 그런데 뭐 생각해보니까 굳이 10시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채널만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듣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이제 너무 크게 뭐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한 시간에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최초 공개 시간에 맞춰서 들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도 될것 같아요. 저도 뭐 남는 시간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남는 시간에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도 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진짜 큰 힘이 돼요. 그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늘어나는 거 보면은 뭐 기분이 좋고 한 사람이라도 더이 방송을 들어주는구나, 이 방송이 정말로 세상의 탈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있구나 이런 게좀 확인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과 더 함께할 수 있으면은 너무 기분 좋죠. 아무튼 이렇게 가끔 안부만 물어주셔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샬롬 하면은 평안이란 뜻이라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안녕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안녕하시죠? 하고 물어보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듣는 냉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안녕하신 거 맞죠? 오늘 이 스토리 시간에는 제가 좀 사심 방송을 하려고 칼을 갈고 나왔어요. 저도 진짜 많이 했던 게임 이야기를 썰을 풀려고 겜썰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스토리인데 스몰 토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썰을 풀기 시작하면 진짜 끝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겜토리 하나 파야 될 수도 있는데, 기껏 채널 청소해놨는데 코너 하나 또팔 수는 없죠. 있는 거나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럼만 나오게끔 오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포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럼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와서 준비를 했거든요. 만약에 부모님 중에서 뭐이 방송 내용 좋다고 막 게임 좋아하는 아들 보고 야, 와서 이것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그러시지 말기를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어릴 때 심리가 좀 그랬거든요. 제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 거는 취미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거,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거는 숙제예요. 그리고 정말 게임 좋아하는 랩런트들은 지금 게임하고 있어야죠. 이거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뭐 사운드가 없는 게임이다, 그러면 들으면서 할 수는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게임이 나쁜 건가요? 일단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는 게임이라는 것의 범위를 조금 좁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게임이라고 하면은 가위바위보도 게임이에요.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윷놀이 하잖아요. 그거 게임이에요. 그거를 컴퓨터로 하고 있으면은 컴퓨터 게임인 거예요. 바둑 이 머리 좋아지는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게임이에요. 옛날에는 그 바둑 한다 그러면은 시간 낭비라고 했었어요. 뭐 옛날 그 뭐 공자 맹자 이런 분들 그 글들 보면은 바둑 같은 게 유흥의 일부로 나와요. 뭔가 이게 되게 어떤 뭐 지능을 향상시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뭐 바둑 두다가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처럼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고스톱도 뭐 점당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게임이냐 도박이냐 갈리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다 게임이에요. 게임이란 게 정의가 뭐냐면요. 성취해야 될 목표가 존재하고 그 목표를 위한 규칙이 존재한다. 그럼 다 게임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수련회 할 때, 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 게임 다들 하잖아요. 리크리에이션 하잖아요. 다 게임이에요. 이게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쉽게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거 보드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보드게임도 당연히 게임이죠. 그 이 보드게임이 요즘 나오는 게임들의 기초가 됐다고 봐도 돼요. 뭐 모바일 게임 중에서 항상 상위권이 들어가는 모두의 마블 여러분 아시나요? 그거는 부루마블이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PC 패키지 게임 중에서 뭐 중독성 강하다고 뭐 문명하셨습니다 이런 신드롬 일으킨 시드마이어의 문명, 이것도 보드게임 기반이에요. 보드게임이 게임이 된 거예요. 이런 게임들은 모두 다 보드게임이 원조예요. 그런 게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 이런 게임들 되게 많은데 요즘 게임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다들 비디오 게임 얘기할 거예요. 컴퓨터 게임. 컴퓨터로 하거나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로 하거나 또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거나 이런 게임들을 통틀어가지고 이제 요즘에 흔히 그냥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그러면은 다들 전자기기를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아 우리 아들 게임 너무 많이 해 막 이런 걱정하는 게 축구를 많이 하거나 윷놀이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게임 많이 해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아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어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자녀를 걱정하는 그 부모님들도 어릴 때는 게임 한두 개 정도는 접해봤을 가능성이 대단히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디오 게임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게 미국이나 뭐 일본에서는 1970년부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후반 88 올림픽 이후에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본격적으로 붐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오락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죠. 제가 어릴 때는 오락실 가면 혼났죠, 당연히. 그 제가 어릴 때 오락실 붐이 일었던 게 스트리트 파이터 2. 아, 그거 완전히 붐이었거든요. 오락실 가면 그게 쫙 깔려 있었어요. 그거에 막 폭력적이라고 방송이 나오고 막 이거 문제 심각하다 청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막 그렇게 문제라고 나오던 시절이에요. 뉴스데스크 이런데. 그런데 사실은 오락이 사람을 못되게 만든다기보다는 오락실에 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죠. 밀폐된 공간인데다가 그냥 여기 이렇게 기기 뒤에 숨어 들어가서 야 돈 있냐? 이걸 시전하기가 너무 좋은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게임 자체보다는 그 환경 때문에 당연히 못 가게 막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집 근처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부모님 몰래 살짝 내려가 보고 슬쩍 보고 막 그러곤 했어요. 막 저는 이제 순발력 필요하고 막 이런 게임을 잘 못하고 제가 돈을 들고 내려왔을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막 뭐 어차피 질 것 같아가지고 막 돈 넣기 싫어가지고 돈을 안 들고 갔었거든요. 근데 가끔 잘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구경하는 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막 구경하고 있으면은 내가 게임하는 것처럼 막 응원하게 되고 그게 그렇게 막 재밌는 거예요. 마치 막 축구 게임을 막 그 직관하면서 응원하듯이 이 게임을 보면서 막 응원하는 느낌, 막 그 저 사람이 조종하는 저 캐릭터가 이겼으면 좋겠는 막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친구들끼리 둘끼리 붙었다 그러면 또 이 막 누가 이기냐 이걸 내기하는 맛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스트리트 파이터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끝판 깨는 거 좀 보고 싶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학교 가면은 애들끼리 막 얘기하거든요. 그 막 아 막 끝판 가면은 뭐가 나오는데 막 막 이 막 이 보스는 무슨 기술 쓰고 막 막 겁나 어려워 막 이거를 제 눈으로 꼭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나도 그 대화에 끼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아 별것도 아닌 건데 어찌나 그렇게 보고 싶었던지. 그리고 학교 다녀오는 길에 보면요, 문방구 앞에 보면은 앞에 조그맣게 오락기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100원 넣으면은 아래로는 약간 불량식품 같이 이렇게 코코아 믹스 이런 거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제티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고 이제 마리오나 뭐 소닉 뭐 이런 게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 게 그거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하는 이제 뭐 초등학생 때 진짜 많았는데 첫 판왕을 제대로 깨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이 게임을 하면은 이제 구경꾼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쭉 보면서 막 다음에 뭐 나오고 다음에 뭐 나오고 뒤에서 훈수충들이 막 이제 다 돼요. 근데 첫 판왕을 못 깨요 얘가. 그러면은 막 보고 있던 애 중에 한 명이 아 왜 이렇게 못해 나와봐 이러면서 자기가 돈을 넣어요. 근데 더 못해.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이제 아이씨 게임기 꾸졌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구경 끝났으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 첫 판 뒤에 뭐가 나오는지 전 되게 궁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게임 설계라는 게 당연히 첫 판 왕쯤에서 게임 오버가 돼야지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와서 또 돈을 넣으니까. 한 사람이 100원 넣고 끝까지 다 깨버리면은 사장님 손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이 게임 좀 쉽고 재밌는 것 같은데 막 박진감 넘치게 그렇게 만들다가 어느 타이밍에 뜬금없이 도저히 깰 수 없는 놈이 튀어나오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런 어른의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뭐야 뭐해 첫 판왕도 못 깨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못 깨고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락실이라는 게 확 죽어버려요. 왜냐면은 집에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집에서 패밀리 게임기로 하든가 아니면은 컴퓨터 가지고 하든가 그런 시대가 와요. 저는 이제 집에 패밀리 게임기 있었거든요. 그걸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임 뭐냐? 마리오. 마리오 아 명작이죠. 마리오 할 때 그때는 이제 팩이라고 해서 그걸 끼우고 TV 연결해가지고 딱 틀어야지 게임이 됐어요. 근데 가끔은 그게 이게 참 그러니까 아날로그식이라서 꽂아도 인식이 잘 안 돼요. 이게 팩이 이렇게 되게 세심하게 잘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꽂으면은 잘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먼지가 끼거나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낀 거거든요. 그거를 훅 하고 한번 불어준 다음에 다시 정성스럽게 끼우면은 또 돼요. 그런 거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 제가 했던 게임이 뭐냐면요. 슈퍼마리오 3. 그거를 어떻게든 끝판에 가서 쿠퍼를 잡아야지만 직성이 풀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 나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안 건데 그 게임이 마리오 시리즈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악명이 높은 게임이래요. 그리고 그때는 세이브 로드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한 번 잡으면 그 자리에서 끝을 봐야 돼요. 근데 중간에 실수로 리셋 버튼 누르거나 뭐 TV 끄거나 이러면 이제 야단 나는 거죠. 울고 불고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게 스테이지가 한 8스테이지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8스테이지가 한 판이 아니라 한 스테이지당 한 6-7판이 있어요. 그래야지 한 스테이지 보스가 나오고 그래야지 끝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뭐 50판 이 정도 해야지 쿠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날에는 결국에는 날 잡고 해서 깼어요. 와 그건 진짜 그때는 뭐 공략집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쿠퍼를 처음 만났는데 얘는 다른 보스랑 잡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뭐 알아서 얘를 유도해가지고 얘가 내가 있는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내가 있는 쪽에 블럭을 계속 파가지고 땅에 떨어지 땅 밑으로 떨어지게 해야지만 얘를 깰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막 맨 처음에 막 울고 막 근데 그걸 알았는데도 너무 어려우니까 막 울고 그러다가 결국엔 깬 거예요. 근성으로 깼어요. 그 딱 깨는 순간 온 가족이 드디어 함께 축하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마리오 시대를 거쳐서 컴퓨터 시대가 왔죠.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순발력이 필요한 게임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가 너무 좋은 걸 제공해주는 거예요. 혼자서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컴퓨터에는. 제가 막 그때 어떤 게임에 꽂혔느냐, 삼국지. 와 진짜 코에이 삼국지, 그거는 진짜 한 3 때부터 제가 했는데 와 진짜 정말 그거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진짜로 그러니까 요즘 게임들은 막 빠르게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뭐 막 10분 지나면 한 판 뭐 이렇게 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한 판을 정말 느긋하게 하려면요. 그 한 판을 그러니까 초심자가 하면은 정말 한 달 걸려야지 천하통일할 걸요. 이렇게 하루에 뭐 하루 종일 게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막 정말 막 진짜 학교 가서도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오늘은 막 이 평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업을 점령해야 되는데 막 아 막 원소랑 어떻게 싸우지? 막 막 이 막 이걸 이걸 막 머릿속에 막 막 고민하는 거예요. 막 장비한테 병력을 얼마나 줘야 될까? 막 그러면서 제가 삼국지라는 그 역사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책도 많이 읽게 됐으니까 삼국지부터 출발해서 막 중국 사대기전 막 이런 식으로 책도 많이 읽게 됐으니까 악역향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뭐 창세기전 이런 게임 그 창세기랑 창세기전의 창세기랑 아무 상관 없거든요. 아무 상관 없고 이 창세기전은 완전히 그냥 뭐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인데 근데 뭐 되게 그 당시에는 너무 재밌게 했어요. 막 그 막 스토리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그리고 막 그냥 새로웠으니까 뭐든지 새로웠으니까 그냥 새로웠고 그런 게임들은 좀 충분히 생각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와서 다시 해도 되니까 그리고 저는 무슨 이야기든 그냥 끝을 봐야겠는 거예요. 책을 봐도 끝을 봐야겠고 영화를 봐도 끝까지 봐야겠고 게임을 봐도 엔딩을 봐야겠는 거예요. 메세지에서 나오는 뭐든지 24 하는 사람 그게 전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에만 24 해야지 정말 뭐 저처럼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치유받는 중이거든요. 필요한 거에만 24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걸 제하고 있는 그런 치유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게임도 정말로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 게임 같은 거랑 결부되면은 진짜로 그런 시너지가 발생을 하죠. 그런 사람들을 공략하는 게 또 게임이었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RPG 게임들 충분히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게임들은 진짜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끝을 보고 막 그 끝을 본 것에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게임에서 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왔죠. PC방 시대가 왔죠. 이 PC방이 왜 생겼냐? 민속놀이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사실 이 시점부터는 제가 게임 좋아한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면요. 다 나보다 잘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게임을 잘하는 뇌는 타고난 건지 와... 저는 진짜로 이 스타에서 처음으로 인생의 좌절을 느꼈어요. 사실 저는 남들보다 이 게임을 빨리 시작했어요. 저는 얼리 어댑터였거든요. 제가 그거를 오리지널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저는 그 이전 게임, 블리자드의 이전 게임인 워크래프트 때부터 게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다른 친구들보다 빠르게 접했어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애들이 저한테 배웠어요. 제가 하는 거 보면은 막 되게 신기하게 보고 제가 막 친절하게 막 야 이거는 이렇게 뽑아야 되고 저기서 미네랄 캐고 막 저기서 해가지고 저기 언덕 위에 탱크 올려 막 이런 거 이제 다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막 야 저기서 드랍 가야 돼 막 이런 거 막 다 알려줬는데 한 달 정도 지났나? 한 달 지나니까 얘네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깍두기더라고요. 뭐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얼굴 못생겼네, 뭐 공부 못하네, 뭐 이런 소리는 그냥 장난으로 넘기고 하더라도, 야 게임 밥이네 이런 소리는 못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냥 인정했어요. PC방 역사 초기에 저는 이미 알았어요. 아 나는 어디 가서 게임한다는 소리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거를 너무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진짜로 와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게임 평균적으로 정말 잘해요 진짜. 그래도 제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은 좀 남아있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좀 즐기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MMORPG,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의 시대가 왔죠. 그거를 조금 하다가 이거는 엔딩이 없는 거예요, 이 게임에는. 그래서 관뒀죠. 그러니까 끝을 봐야지 되겠는데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했죠. 근데 그걸 조금 할 때 한 사흘인가 이렇게 되게 빠져서 했었는데, 푹 빠져서 했었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보다는 어떤 게임이든지 그 안에서 사회가 구성이 되는구나, 그런 걸 좀 보게끔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게임들의 기본 원리예요. 요즘 아이들 즐기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썰풀었던 옛날에 즐기던 추억 속의 이야기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막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속으로는 좀 아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렇죠. 그런데 아무튼 끄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아쉽더라도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끊는 게 안 혼나고 나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어떤 게임을 하든지 간에 그 시점에 끊고 다른 거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힘들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최근 몇 년간에 가장 인기 있는 게임 하면 뭐냐면요, 리그 오브 레전드, 흔히 롤이라고 하면은 그 리그 오브 레전드죠.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내려갔는데 배틀그라운드, 배그, 이거 되게 인기 많았고요. 펍쥐 이러면 이제 플레이어스 언론, 플레이어 언론즈 배틀그라운드 해가지고 그 이제 배그, 이거 되게 인기 많았고, 뭐 이제 그 뭐 이기면 이제 닭 뜬다, 이기면 이제 치킨이다, 이거 이게 이제 배그 은어예요. 그래서 배그에서 1등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승리 대사로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그 치킨이라는 것도 이제 배그랑 이제 통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죽었는데 이제 흔히 고급 시계라고 부르는 오버워치 이런 게임도 인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이 게임들 포함해서 요즘 인기 있는 게임들 공통점을 찾아보자면요, 첫 번째는 혼자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 내에 랭크, 쉽게 말해서 계급하고 상류 사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스타 때부터 아, 나는 게임 세포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는데, 롤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 스타보다 이해해야 될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랩런트가 이 게임을 되게 잘해서 그 집에 갈 때 제가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랩런트한테 진짜 팩폭당하면서 배웠어요. 대놓고 아 잘 못하네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인정했어요. 이거 잘 못하겠어. 근데 제가 몰라서 안 할 뿐이지 이 게임에 대해서 저는 알아요. 왜냐면은 그 이 게임을 제작한 그 제작하고 유통하는 그런 라인에 있는 분하고 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게 만들었는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몰입감 있게 만들었고, 이게 정말 최근 몇 년간 가장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명작이거든요. 원래 기반은 워크래프트 3의 카오스 모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임인데 지금은 그냥 AOS라 그래가지고 그냥 독자적인 라인을 창출해놨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장르를 그냥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되게 뭐 그냥 생각하면 그냥 유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이 그 그러니까 뭐 얘네가 이 장르를 만든 건 아니지만 얘네가 사실상 이 장르를 되게 대중화 시켰다. 되게 그러니까 메인 장르로 만들어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아무튼 이건 좀 그냥 잡설이고 이게 아무튼 그 요즘 게임 중에서 명작이다 평가를 받는 거니까 이걸로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이게 이걸 예로 요즘 게임의 특성을 얘기해 볼게요. 롤은 다른 게임 모델들도 많긴 한데요. 거의 대부분 한다고 하면은 혼자 안 해요, 절대. 5대5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농구처럼 10명이서 5대5로 나눠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5명이 농구처럼 각자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크게 전장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요. 아무튼 싸워서 이기는 건데 전장이 세 군데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위, 중간, 아래가 있거든요. 어떤 근데 이 위, 중간, 아래가 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 어떤 챔피언, 그러니까 노래선 챔피언이라고 해요, 캐릭터를. 이 어떤 챔피언은 위쪽으로 가야지 가장 역할을 발휘해요. 어떤 챔피언은 가운데에서 활약을 해줘야 돼요. 이걸 끌어줘야 돼요. 어떤 챔피언은 아래로 가야 돼요. 또 어떤 챔피언은 그 중간중간 숲길로 다니면서 게릴라 전술을 펼쳐서 이 게임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챔피언은 그거를 서포트하면서 팀원들과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뭐 어떤 몬스터는 언제 잡고, 그러니까 몹이라고 하는데 어떤 몹은 언제 잡고, 막 뭐 제일 강한 몹인 뭐 바로는 어떤 혜택을 주니까 어느 타이밍에 잡아서 뭐 그 버프, 그 이제 그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막 상대를 한 번에 뭐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이게 매크로라 그래서 메타라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하려면은 이걸 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강습까지 받아요, 사람들. 와, 저는 뭐 옛날 게임 못해도 나 혼자 하는 게임, 그냥 내가 못하는 거, 그냥 내가 기분 나쁘고 말지, 그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아닌 거예요. 5대5잖아요. 잘해야 돼요. 5대5로 역할 정하고 포지션 딱 하고 게임하는데 어느 한쪽이 뚫렸다. 그럼 게임 지는 거예요. 팀 전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도 5명이 다 잘해야지, 다 골고루 자기 역할을 잘해줘야지 어느 한 명이 되게 부진하면은 게임 전체가 망해버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 탓이다? 그럼 욕을 먹겠죠.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반복된다? 그러면 게임에서 배제가 되겠죠. 순간적으로 이 롤이라는 사회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아예 티어라 그래서 계급이 존재해요. 뭐 브론즈, 실버, 뭐 다이아몬드, 마스터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뭐 그런 계급 같은 거는 뭐 옛날 스타 시절부터 있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순위 이런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왜 있냐면요.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을 시켜주게끔 이제 점수를 내고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기본인데 근데 이게 점점 계급화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려면은 그 친구들이랑 같은 레벨 정도는 돼야지 매너인 거예요. 나 혼자 못하면은 그 나머지 4명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이 챔피언들의 텍스트를 다 이해하고 막 전략 전술을 이해해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놀고 있는데 중간에 끄고 나오라. 그러면은 내 팀에 있는 나머지 4명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 게임 안에서는, 그 게임 사회 안에서는 그런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뭐 그 농구 5대5로 하는데 막 하는 도중에 나보고 중간에 나오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요즘엔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롤만 예로 든 거지 오버워치도 사실은 똑같고요. 그리고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게임들 대부분이 비슷해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이 게임 안에 있어야만 돼. 이런 소속감이 주어지고 이유, 책임감 그런 게 다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게임이 재밌어. 그렇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야, 게임 뭔 재미로 해? 그렇게 질문하는 게 사실은 되게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답하기 힘들면서 그러면서 이 게임을 내가 왜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본인한테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재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재미는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뭔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게임에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 게임만 하냐? 그렇게 안 되죠. 유튜브 같은 것도 영상 하나 보면은 하나만 보시나요? 연관된 영상 계속 보시잖아요.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팀이라는 플랫폼, 이제 게임 유통망이거든요. 이게 237개 나라에 모두 유통이 된다고 주장하는 그 유통망인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요즘 세계적으로 대세인 게임들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쇼핑몰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아마존인데 얘네는 게임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게임이랑 따지고 보면은 그 실물이 아니라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요, 일단은 스팀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이 게임을 샀어. 그러면은 이 게임을 산 사람들이 산 게임들을 추천해줘요. 쭉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실물이 아니라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사에서 원하는 대로 80% 할인, 90% 할인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해도 손해가 아니니까, 그냥 데이터니까, 뭐 실질적으로 어떤 물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능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때 사야 돼 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게 하지도 않을 게임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그거를 중간중간 빈 시간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게임의 하나의 그냥 흐름이라는 게 그냥 형성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요즘에 게임이 중독이냐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즘에는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어른들까지도, 뭐 제 또래까지도 되게 게임을 대단히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많이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게임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친구들이 게임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잘해요. 그리고 얘기를 되게 잘해줘요. 이해가 되기 쉽게끔. 그래서 그걸 보고 쭉 이렇게 그걸 그 친구들이 얘기하면 관심 있어서 한 번씩 검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게임을 접하지 않더라도 뭐 게임하는 방송을 본다든지, 뭐 게임을 누가 하는 그런 방송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게임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게 너무 쉽게 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게임 문화라는 것, 게임을 실제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게임에 그냥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문화라는 게 형성된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게임이 문제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게임이 나쁜 건가요? 어떤 교회에서는 닌텐도 사다 놓기도 했대요. 같이 스포츠 게임 하면서 친목 좀 하라고요. 원네스 하라고. 랩런트들도 사실 뭐 이제 주중이나 주말에 뭐 끝나고 이제 가가지고 게임 한 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이 나쁜 건가? 죄책감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 건가? 율법적으로 나쁜 건가?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눈에 드러나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일 거예요. 일단은 되게 보기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어른들 보기에. 그리고 뭐 사실 우리들끼리 보기에도 사실 그냥 게임이 그냥 너무 빠져서 폐인이 됐다. 그러면은 보기 좋지가 않죠. 게임이 비디오 게임,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기로 하는 게임들이 스포츠나 보드게임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존재하는 건 뭐냐면요, 시간하고 공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 안에서 밤새서 게임하는 게 가능해요. 저도 뭐 옛날에 삼국지 할 때 밤새서 게임했던 적이 있죠. 당연히 그게 건강에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야 게임 나빠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기에도 좋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당연히 건강에 되게 안 좋죠. 게임을 하더라도 뭐 하루 한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데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 몰입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뭐 하루 한 시간 이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모르겠는데,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엄연히 맞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전 그건 좀 반대예요. 게임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 게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시간에 뭔가 다른 발전적인 일을 하는가, 그걸 따져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사람은 게임이라는 게 아니라면은 자신의 어떤 도파민을 분출해야만 되는 다른 뭔가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찾아 나설 거예요. 영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만화도 있고 그 자리에 지금은 게임이라는 게 대단히 힘있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화로.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플롯이 성공을 거두면은 그거 가지고 책, 영화, 드라마, 게임 다 뽑아내는 시대예요. 뭐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7권짜리 책이 성공을 거뒀어요. 그동안에 영화 나오고 게임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빗자루 타는 것도 게임 될수 있고 마법 쓰는 것도 게임 될수 있고 뭐 만들기만 한다면 마음만 먹으면은 젤리 먹는 것도 게임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은 친숙한 걸 좋아하니까. 우리 친숙한 아이들의 친구 해리포터를 좋아하니까. 겨울왕국도 마찬가지죠. 지적재산권, IP 하나만 있으면은 무조건 100% 게이머가 될수 있다고 보면 돼요. 여자들은 게임 안 좋아할까요? 남자들만 게임 좋아할까요?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뭐 BTS 그런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 BTS 멤버들하고 가상으로나마 함께 할수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게임이 나온다고 쳐봐요. 이거는 게임성이고 뭐고 팬이라면은 그냥 일단 다운 받아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겠죠. 왜 게임을 만드냐면요. 게임이 영화나 책과 다르게 가진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호작용이에요. 인터랙티브. 게임은 결국에는 나라는 걸 건드려요. 영화나 책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거예요. 메시지예요. 내가 거기에 끼어들 여지는 없어요. 나는 일단 이 메시지를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자체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영화나 책의 내용을 내가 바꿀 순 없어요. 게임은 달라요. 게임에서는 게임 속에 있는 세계는 나의 의지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그런 착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 제작자들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아무튼 막이 나는 이 게임 안에서 끊임없이 이 세계를 변화시켜 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잘 활용한 게뭐 마인크래프트라든지 이브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게임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가 세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샌드박스 게임들. 그러니까 뭐 무한대로 자신들이 게임을 만들어 가요. 그 세계를 만들어 가요. 그 재미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될수 있는. 그게 바로 그 게임이에요. 알파고의 제작자, 그러니까 알파고를 만든 그 데니스 허사비스 그분이 원래는 게임 만드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처음 만든 게임이 바로 블랙 앤 화이트란 게임이에요. 이 블랙 앤 화이트의 메시지 자체가 그냥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돼서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애초에 게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세상을 만들어라. 당신의 세상을 마음껏 만들어봐. 이 세계의 신이 되어봐. 이 세계의 왕이 되어봐. 그게 기본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없으면은 게임 되게 허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하던 삼국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네가 이 중국 대륙을 평정할 군주가 되어봐. 이게 삼국지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역사가 바뀌고 막이 삼국지의 역사가 바뀌고 막이 영웅들이 수많은 영웅들이 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게임 속에서는 주인공의 운명은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아예 요즘에는 게임의 결말도 하나로 정해두지 않고 여러 가지 분기점이 존재해요. 엔딩이 여러 가지예요. 미래를 막 바꾸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체험해보고 저런 것도 체험해보고 끊임없이 막이 게임 속에 이 게임 하나 가지고 막 10가지 게임을 즐기는 듯한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게임 안에 사람 붙잡아두는 거예요. 그게 요즘 개인 방송 시대가 온 이유이기도 한것 같아요. TV에서는 생방송이라고 해도 사실상 정해진 이야기를 우리가 전달받는 거지만 개인 방송은 다르잖아요. 내가 채팅 하나 친게 어떻게 하면은 이 방송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던진 조약돌 하나가 파문을 일으켜. 그게 눈에 보여요. 그걸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주는 보상은 이 세계가 바뀌는 것 같다가 나의 의지로 바뀌는 걸 너무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전달해 준다는 거죠. 청각적으로. 그걸 좀 이걸 좀 이제 비유하면 좀 웃기는 거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시로 영화랑 뭐 게임이랑 개인 방송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게요. 목사님이 앞에 계세요. 메시지를 하세요. 우리가 전달을 받아요. 영화다. 메시지를 그냥 듣는 거예요. 게임이다. 게임이라고 하면요. 이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제가 버튼을 눌러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거기에 관해서 메시지를 한다. 이게 게임이에요. 개인 방송이다. 목사님이 제가 던진 코멘트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주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 방송이에요. 이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 이 다음에 벌어지는 미래에 나라는 것은 관여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 차이가 주는 게 엄청난 거죠. 나라는 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화의 흐름인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싶어한다. 그렇게 치유를 얻고 싶어한다. 그거 던져주는 게 게임인 거예요. 게임이라는 걸 무조건 나쁘다, 사탄 문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 전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얘네가 뭘 건드리는지,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무엇인지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청소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걸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판단하기에 게임은 중독이라기보다는요, 과몰입, 이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게임에 중독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그러면 지금도 저는 게임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돌아보면은 게임 하나를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한 적은 없어요. 게임이 이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가지 게임이 재밌으면은 거기에 푹 빠져서 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모한 적은 있었죠. 그리고 그때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되게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추억으로서. 아마 뭐 지금 인기 있는 놀이라든지 뭐 다른 게임들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그러들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화적 현상이 생겨서 또 나라는 걸 더 잘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하겠죠. 제가 이번 주제를 게임으로 설정하고 제 삶도 좀 돌아보면서, 저도 게임 좀 했으니까 딱 한 가지 붙잡은 거는 24였던 것 같아요. 24 전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게임 포화 상태예요. 게임 회사들도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그 웬만큼 만들어서는 망겜이에요. 망겜 소리 들어요. 망겜 소리라도 들으면 다행인 거지 아예 그런 게임 있었나?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게임이 너무 많으니까 웬만하면은 검색어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친숙한 세계관, 먹히는 거, 이게 이 셀링 포인트, 이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왕자의 게임이라든지 겨울왕국이라든지 척 봤을 때 아! 하고 알만한 거는, 그런 거는 되게 그냥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플롯은 똑같은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쥐어짜고 게임은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붙들어 와야지만 장사가 되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 가지고 계속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게임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콘텐츠는 실질적으로 몇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죠.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기근이 온 거예요. 너무 쥐어짰어.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 만들었을 때 하나 게임 콘텐츠 가지고 사람을 최대한 오래 붙들어야지 수익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게임을 단숨에 끝내지 못하게 해야 돼. 엔딩을 못 보게 해야 돼. 게임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게 장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외에 우리 랩런트들이 뭐 WRC 때 뒷좌석 보면은 애들 거기까지 와가지고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뒷좌석 보면은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게임을 해야 될까 싶잖아요. 이게 그 시간대에 해야지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에너지가 찬 경우가 있거든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얘네들은 과몰입 방지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다음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안 입고 오면은 돈을 내면은 그 시간을 안 기다려도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다 차잖아요. 그럼 그때 그 게임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게임을 즐기게끔 돼야지 일정 수준 이상의 이렇게 성취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이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콘솔 게임 이런 경우에는 플스나 닌텐도 뭐 이런 경우에는 끝판왕을 깼어요. 깨더라도 보통 끝판왕 깨면은 제가 어렸을 때 하는 게임은 그냥 끝판왕 깨면 끝이에요. 그 게임은 그냥 이제 추억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게임은 안 그렇더라고요. 계속 업적이라는 게 존재해요. 끝판왕을 깼어도 한번 이거에 도전해봐 저거에 도전해봐 계속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성취를 바로바로 보여줘요. 막 당신은 이 업적을 달성해서 이 업적을 달성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 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의 게임 안에 계속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게임하기 싫은 시대가 온 거예요. 저는 엔딩을 봐야 되는데 엔딩이 없어 요즘 게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게 트렌드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게임에 돈을 내든지 시간을 쓰든지 둘 중 하나는 해줘. 근데 대부분 돈 쓰기는 싫잖아요. 그럼 시간을 쓰는 거예요. 24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에서 걱정이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은 뭐겠어요? 게임이라는 건 그냥 도구예요. 이 도구가 누구의 손에 어떤 목적으로 들려져 있는가 사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을 하든 안 하든 24를 누릴 수 있어.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아이들을 더 좋은 플랫폼으로 끌어내야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금방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거든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좀 허무하니까. 이건 그냥 뭐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간증이에요. 그냥 저도 안 누려질 때가 있어요.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는 인생의 목표가 너무 멀게 느껴져서 아 막 이게 과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걸까? 그리고 이 길로 쭉 갔을 때 저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정말 단기간에 성취를 보여줄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게임에서 성취가 됐는데 라는 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맛을 봤으면. 게임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목표를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바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니까요. 과연 그런 게 있든지 없든지 나는 영적으로 만족을 얻었는가? 그리스도로 진짜로 충분한가? 그거를 계속 점검해 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 게임 나쁘다, 게임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게임이라는 도구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도구를 손에 쥔 흑암 세력하고 싸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퐁, 뭐 테트리스 이런 것처럼 추상적으로 목표 하나 딱 던져주면은 게임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게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엘리트들이 모여. 다른 걸 했어도, 게임 말고 다른 걸 했어도 충분히 성공했을 만한 엘리트들이 모여서 게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게임 하나에도 되게 디테일한 설정이 들어가고 메시지가 들어가요. 진짜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보면 깜짝 놀라요. 소설이나 영화 이상이에요. 몰입감 있게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내요. 그게 게임이라는 도구랑 상호작용할 때 엄청나게 빠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작년에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게임 중에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게임이라기보다는 인터랙티브 무비.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게임을 직접 하지 않았는데 직접 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게 인터넷에 이거를 영화처럼 편집해 놨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그냥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나 철학을 좀 접해봤는데 이게 소름 돋을 정도예요. 저는 작년에 그 봤던 그 뭐 어떤 영화들보다 이 게임이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충격적으로 좀 와닿았어요. 이 게임은 뭐냐면요. 게임 자체가 배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2030몇 년도에 디트로이트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안드로이드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예요. 인간의 일을 모두 다 대체하고 인공지능을 완전히 갖춘 안드로이드, 인간의 모습을 한 안드로이드가 정말 뭐 아이들 보육도 담당하고 육아도 담당하고 뭐 설거지 뭐 이런 가정 부일 다 담당하고 막 경찰 일도 담당하고 심지어 뭐 스포츠 막 이런 데까지 막 안드로이드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타율을 기록한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막 뭐 점수를 낸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이 안드로이드가 어느 순간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게끔 되는 거예요. 나도 인간처럼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도 인간처럼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돼.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플롯이 지금만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충분히 있었죠. 뭐 아이로봇 이런 것도 있었고 막 그 이런 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몰입감이 좀 달라요. 왜냐면은 요 안에서는 안드로이드들끼리 이제는 사랑의 눈도 뜨고요. 그 사랑 안에는 동성애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들을 플레이어들이 직접 조작을 하거든요. 직접 조작을 하면서 이 안드로이드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끔 돼요. 그리고 중간에 게임 내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선택지가 나와요. 그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선택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냥 일개 로봇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얘네들을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인가, 이거를 게임 내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게임의 상황 안에서는 얘네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가 조종을 하고 있고 인간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개체예요. 도저히 얘네들을 모질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게임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를 인간처럼 대하는 선택지들을 택했다고 해요.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해요. 인간형 안드로이드와 사귈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거기에 되게 많은 수가 예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이 게임 초반에는 안드로이드가 사탄의 산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노방설교를 하는 목사가 등장을 하죠. 어떤 목사가 미국 성조기를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근본주의 목사처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목사가 막 뭐 안드로이드를 가리키면서 내 놈은 사탄이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가 인간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인간하는 질문에 막 이렇게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인간처럼 잘 얘기하고는 마지막에 하지만 인간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한테 없는 게 하나가 있으니까요. 그게 없는 게 뭐냐면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얘기하는데 그 한 가지가 영혼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이 게임이 청소년 이용 불가예요. 근데 청소년들이 진짜로 안 할까요? 그리고 성인이라고 해도 이 게임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이 게임 특성상 그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곱씹어보지 않고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게임을 못 하거든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는. 제가 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만 예로 들었을 뿐이지 요즘 게임이든 옛날 게임이든 잘 만든 게임들, 이렇게 정말 메시지가 있는 게임들은 게이머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나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게임은 메시지성이 있는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닐 뿐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잘 만든 게임들,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인간성,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해봤던 사람들이 인간은 사실 영적 존재이고 그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사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이라는 것을 두고 얘기할 때 렘넌트들이 24를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문화 현장을 살리는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를 조금 반대하는 이유는요. 이게 좀 달라요. 도구의 특성이 조금 달라요. 마약이나 뭐 도박 이런 것처럼 진짜 중독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 손에 어떻게 들어가든 안 돼요. 활용이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요. 얘네들은. 근데 게임은 마약이나 도박의 범주보다는 영화나 음악, 책 같은 복합적인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 도구가 누구의 손에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문화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아주 예전 일인데 제가 세계대학 수련회에 갔을 때 그 웬 프로그래머 한 분이 특강한 적 있었어요. 자기가 유명한 회사에 들어간 이야기랑 여러 썰을 푸셨는데 이제 게임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제작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게임을 제가 진짜 재밌게 해봤었거든요. 그 게임에 그분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 타이밍에 이미 신뢰를 좀 저는 잃은 거예요. 저는 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뭐 복음적인 게임 만든다 그러면서 막 랩런트들이 막 우르르 가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너무 복음적이라서 의심 안 하는구나, 게임 안 해봤구나 싶었어요. 나중에 아무런 소식 없더라고요. 제가 뭐 게임을 도구로 사용하자 이 얘기는 단순히 복음 내용으로 게임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껏 만든다고 해도 재미가 있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하지. 엎드려 절박기도 아니고 이거 복음적이니까 제발 좀 해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굳이 성경 내용을 토대로 게임을 만들어야만 하겠다. 그렇게 쳐도 뭐 너무 장대할 필요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야기고요. 앵그리버드처럼 돌팔매를 직접 던져서 사자를 때려잡는 타격감이 느껴져 그러면은 게임이거든요. 골리앗이 나온다 최종 보스겠죠. 그러니까 성막 짓는 거 그냥 읽으면은 아 이렇게 지었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건축 시뮬레이션으로 만들면은 게임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저스트 댄스처럼 춤추는 게임 있잖아요. 성경 내용 아니더라도 저는 그 생각 좀 했었거든요. 만약에 저스트 댄스 그거 막 하는 거 제가 춤을 못 추니까 그런 거 해본 적은 없는데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재밌어 보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만약에 WRC 찬양 나오고 모션 캡처 따로 떠가지고 워십 동작 나오면은 워십 익히는 건 진짜 기가 막히게 되겠다. 그 생각은 들거든요. 뭐 동작 맞으면은 뭐 이제 저스트 댄스에서 뭐 great, crazy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대신에 랩넌, 할렐루야 막 이런 거 나오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저스트 댄스에서 제일 유명한 곡이 뭐냐면요. 그 라스푸틴. 라라 라스푸틴 뭐 이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게임 이게 그 동작이 너무 웃겨가지고 되게 재밌게 추거든요. 근데 뭐 사실 우리도 워십 흘러넘쳐 있잖아요. 제압 가능해요. 그리고 뭐 게임이라고 하면은 꼭 회중 찬양에서 쓸 그런 몸 찬양만 넣는 게 아니라 약간 어드밴스 모드, 상급자 모드 같은 거 해가지고 되게 어렵거나 뭐 되게 웃기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는 되게 뭐 쉬운 버전 이런 것도 만들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데 뭐 그리고 뭐 실현 가능성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쉽게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아이디어일 뿐인데 아무튼 게임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게임이 가진 상호작용성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적인 게임 만든다 해가지고 다 만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게 처음부터 기초공사부터 다 하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게임 만드는 분들이 지금 진짜 힘든 시기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도 너무 심한 데다가 아이디어 출혈이 너무 심해서 매번 새로운 걸 짜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진짜 영혼 탈곡이지 완전히. 근데 그렇게 새로운 걸 짜낸다고 쳐요. 근데 그래도 너무 새로워버리면 또 문제가 돼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있던 걸 또 뺏겨야 돼요. 그러면 계속 재탕을 해야 돼요. 그 재탕하라는 내용이라는 게 결국엔 뻔하거든요. 자, 게이머 여러분, 뭐 여러분들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세계가 맡겨졌습니다. 마음껏 경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계의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왕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 가게의 사장입니다. 뭐 다 이거예요. 이거를 사탄 문화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사탄이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웬만한 사탄은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사탄 범람 시대예요. 이 게임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이 만약에 들어가고 그리고 좀 이분들이 영적으로 숨 좀 쉬고 사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우리가 막 복음적인 게임 만들어서 경쟁해보겠다 이거보다 여러모로 더 시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제가 과학 얘기했을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창조를 증명해보겠다 이거보다는 과학자들을 치유하는 게 더 급선무거든요.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훨씬 빠르죠. 정말 복음적으로 치유가 된다. 이걸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더 빠르지. 창조로 증명하겠다. 그거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치유라는 것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해서도 그 치유라는 것으로 정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는 분이 이 게임 업계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이 만드는 작품에 뭔가 복음의 비밀을 심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없어도 상관없고요. 사실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그분 한 사람 살아난 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너무 기쁜 일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이고요. 만약에 뭐 누군가가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냈다. 그래서 아 막 나를 드러내는 것에 더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 막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막 그 일으킨 파문이 막 뭔가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막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수준이 된다면은 이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을 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제 한때 게임을 되게 즐겼던 사람으로서 이 게임이라는 거를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고 추억으로 생각을 해요. 음악이나 책, 영화랑 다른 게 없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더 해롭지도 않고 더 이롭지도 않다. 그냥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문화를 저한테 경험하게 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넷런트들 보고 어휴 우리 넷런트 게임 열심히 하는구나 앞으로 더욱더 게임 집중해가지고 페이커 뺨치는 프로게이머 서밋이 되도록 해 이렇게 말은 못하죠. 프로게이머가 아닌 이상 게임을 하는 시간을 100이라고 친다면은 그 중에는 분명히 적게는 20, 30에서 많게는 80, 90까지 굳이 버릴 필요 없는데 버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전 너무 잘 알거든요. 이 게임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답은 아닌데 24가 유일한 답인 것 같아요. 게임을 할 때 하더라도 내가 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게임이 내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 이 게임을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되는 현장, 이 게임 뒤에 숨어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눈을 뜨고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은 아마 본인 영적 상태는 게임하는 본인이 훨씬 잘 알거든요. 게임에는 죄가 없어요. 게임에는 죄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게임은 하나의 문화의 흐름일 뿐이에요. 음악같이. 그냥 지금 시대의 문화인 거예요. 종합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런데 게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의 영적인 상태로 돌아보는 게 우선이죠. 저도 많이 돌아봤거든요. 저는 진짜 24를 다양한 문화에 빼앗겨봤던 것 같아요. 게임을 포함해서 뭐 음악, 뭐 책, 영화, 다양한 문화 매체를 통해서 24를 되게 많이 빼앗겨봤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빼앗겨봤고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있는 업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방송, 취미로 하는 거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저랑 후대들의 빼앗긴 24를 되찾아오는 거, 그거를 사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라는 거를 주제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좀 스토리의 틀을 깨더라도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길게 얘기하더라도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게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이 게임 문화를 좀 다양하게 접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저는 게임에 대해서 전월도 써봤었고요. 되게 다양하게 접해봤어요. 그 게임 뒤에 숨어있는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그 게임 뒤에 숨어있는 역사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요. 게임 자체의 부담도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는 것 부담도 그 이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게임을 진짜로 막 하는 사람들보다 아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게임을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24시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에요.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제가 하는 얘기를 믿으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게임은 대단히 중요한 문화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본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그 게임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100%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100% 있을 거예요. 램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24를 두고 치유를 두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싶어요. 와... 와 진짜 짧게 하려고 해도 아 정말 진짜 옛날에 게임했던 그게 어디 안 가서 그리고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은 있어요. 제가 뭐 게임 업계에 뭐 뭘 할 건 아닌데 근데 사실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이고 그리고 제가 접해봤던 문화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려주시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다고 저는 믿을게요. 와 이거 본방보다 길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조금 포맷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두고 기도 중이에요. 이렇게 뭐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제가 그동안 포럼을 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는 좀 규모를 갖추고 진짜 237을 살리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거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정말로 좀 소통하는 그거를 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주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주고 막 내가 하고 싶은 포럼 막 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 아마 다음부터는 조금 일정하게 계속 여러분들이 같은 호흡으로 이제 우리 방송과 할 수 있게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더 규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채널 청소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이 방송도 너무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많이 쓴다고 많은 걸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시간 자체를 적게 써도 되게 중구난방할 수는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죠.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이제 저한테 있는 것들을 좀 털어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그게 흐름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흐름 그거에 이제 저를 맞춰서 또 이렇게 랩런트 보이스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거를 기도를 많이 하게끔 되네요. 새로운 도전을 두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것도 상호작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의 이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이 방송, 이 채널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들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송이 발전하고 틀을 깨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소통을 하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뭐 다른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그런 게 막 뭐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런 건 상관없이 정말로 이 방송을 한 명이라도 듣는다면은 그 한 명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가 일어나는 그런 걸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형식을 갖추게 될 이 랩런트 보이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너무 힘이 돼요. 이렇게 사실 뭐 안 눌러주셔도 여러분들이 뭐 보는데 지장이 없다 하면은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게 되게 기도로서 전달이 되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가끔씩 이렇게 누가 구독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뜨면은 그냥 그분들 두고 제가 기도를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현장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미 시청하고 계신 청취하고 계신 램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많이 기도하고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썰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대본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게임 진짜 참 게임 많이 한 거 우리 부모님이 알면은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에 변화가 없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램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런트 보이스와 함께 복음 수다방 스몰 토크 리크리에이션 게임 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틀 깨는 묵상 문명 4에 나왔던 스와힐리어 주기도문 바바 예투와 함께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목소리) 제목 바바 예투. 시드 마이어의 문명 4 OST 가사 스와힐리어 주기도문 작곡 크리스토퍼 틴 바바 예투 예투 울리에 은비인군이 예투 예투 아미나 바바 예투 예투 울리에 음지날 라코엘 리투 쿠즈에 바바 예투 예투 울리에 은빈군이 예투 예투 아미나 바바 예투 예투 울리에 음지날 라코에 리투 쿠즈에 우투펠레오 차칼라 체투 토니 투나 초이 다지 우투사메 마코세 예투 헤이 카마나시 투나비오 와사메 밀렐레 왈리 우투코세아 우시투티에 카티카 마자리블라키니 우투코에 나율레 무어부에 밀렐레 나밀렐레 바바 예투 예투 울리에 민군이 예투 예투 아미나 바바 예투 예투 울리에 음지날 라코 엘리투 쿠즈에 바바 예투 예투 울리에 민군이 예투 예투 아미나 바바 예투 예투 울리에 음지날 라코 엘리투 쿠즈에 우팔메 와쿠 비케 우타칼로 킬라 우타칼로 리파니케 두니 아니 카마 빈군이 아미나 바바 예투 예투 울리에 빈군이 예투 예투 아미나 바바 예투 예투 울리에 은지날 라코에 리투 쿠세 바바 예투 예투 울리에 빈군이 예투 예투 아미나 바바 예투 예투 울리에 은지날 라코에 리투 쿠세 우투펠레오 차칼라 체투 투나 초이 타지 우투사메에 마코세 예투 헤이 카마나시 투나뷰아사메에 밀렐레 왈리 우투코세야 우시투티에 타카티카 마자리블라키니 우투코에 나율레 무어부에 밀렐레 나밀렐레 바바 예투 예투 울리에 음지날라코에 리투쿠세 바바 예투 예투 울리에 음지날라코에 리투쿠세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평안한 식구